떠나려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나요? 내 마음 남김 없이 받지 사랑하는 네 바라보며 하는 말 다시 또 만날 그날까지 사랑 변치 말아요 그 언젠가

싶은 사람 그리운 그 사람 다정했던 시절 영원히 가버렸네 우리들의 사랑은 변치 커피 한 잔 어떤가? 어이, 우리 차나 한잔 하지? 안 돼, 오늘 시간이 없어. 사랑스러운 꿈은 동자 눈에 어리네. 즐거운 퇴근길 발걸음은 총총총 전전하지. 안디야, 오늘 약속 있네. 그리운 마음 어서 가서 빨리 가서 전하세. 빨리 가서 전하세. 빨리 가서 전하세. 빨리 가서 아득한 지평선에 저녁 노을 물들으며 말없이 가버린 그대 이름 부르리라. 그리운 그 얼굴 어둠 속에 다가오네. 보고 싶은 그 얼굴 어둠 속에 다가오네.